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를 함께 공부하시죠. 네, 오늘은 제38과입니다. 중요 표현은 かしこまりました. 알겠습니다. 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자 몸이 무겁고 열이 났습니다. 안나는 기숙사 사감과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제38과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かしこまりました. 알겠습니다. 시민병원までお願いします. かしこまりました. まっすぐ行って 3つ目の信号を左に曲がってください.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시민병원までお願いします. かしこまりました. まっすぐ行って 3つ目の信号を左に曲がってください. 대화 내용을 설명드리죠. 사감이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시민병원までお願いします. 시민병원까지 부탁합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시민병원은 시민병원이란 병원 이름이죠. 시민, 시민이란 말에 병원, 병원이란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마데는 까지란 뜻이고요. 오네가이시마스는 부탁합니다란 뜻입니다. 그럼 NHK에 가고 싶을 때는 NHK마데 오네가이시마스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대화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어서 운전기사가 대답했습니다. 가시코마리마시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오늘의 중요 표현이죠. 가시코마리마시다. 는 와카리마시다. 알겠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듣는 사람이나 화제의 인물에 대한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비즈니스나 미더른과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와카리마시다의 경어가 가시코마리마시다가 되는 거군요. 동사의 모양이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의 중요 표현 알겠습니다의 발음을 연습해 볼까요? 가시코마리마시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가시코마리마시다. 이어서 사감은 기사에게 병원까지 가는 길을 설명했습니다. 맞스그 이때 3つ目の 신호를 左に 曲がって 下さい. 똑바로 가서 세 번째 신호를 왼쪽으로 꺾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요. 맞스그는 똑바로란 뜻이고요. 이때는 이키마스 갑니다의 태형입니다. 연속되는 동작을 나타낼 때 앞에 나오는 동사를 태형으로 바꾸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똑바로 간 다음에 왼쪽으로 꺾기 때문에 이키마스를 태형으로 바꾸어서 이때라고 하는 거죠. 미츠메는 세 번째란 뜻인데요. 미츠는 세 개란 뜻입니다. 숫자 3의 조수사 츠를 붙인 표현이죠. 7과에서 조수사 츠를 사용한 숫자 세는 법을 배웠는데요. 이 츠를 붙이면 숫자 세는 방법이 달라졌었죠? 네, 그렇죠. 숫자 3은 3인데요. 츠를 붙이면 미츠가 됩니다. 미츠메. 예. 메는 조수사를 붙여서 순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노는 명사와 명사를 잇는 조사입니다. 신호는 신호란 뜻입니다. 그럼 미츠메노 신고라고 하면은 세 번째 신호라고 하는 뜻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히다리는 왼쪽이고요. 니는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이죠. 망아떼는 망아리마스 꺾어집니다의 태형입니다. 동사의 태형에 그다사이 주세요가 붙어서 의뢰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마가떼 그다사이라고 하면은 꺾어주세요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코너를 오른쪽으로 꺾어주세요는 어떻게 말할까요? 두 번째에는 조수사 쯔가 붙으면 2つ 이고요. 코너는 카도 입니다. 오른쪽은 기억하시나요? 미니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코너는 2つ目の 카도가 되니까 2つ目の 카도 라고 하고 그 다음은 뭐였죠? 네, 두 번째 코너를 오른쪽으로 꺾어주세요는 2つ目の 카도 미니니 마가테 쿠다사이. 그럼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2つ目の 카도 미기니 마가테 쿠다사이.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그럼 제38과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かしこまりました. 알겠습니다. 시민병원までお願いします. かしこまりました. まっすぐ行って3つ目の信号を左に曲がってください.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시민병원までお願いします. かしこまりました. まっすぐ行って3つ目の信号を左に曲がってください.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까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경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주세요. 私が 教えましょう.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경어는 듣는 사람이나 화제의 인물이 자신보다 윗사람일 경우나 상사, 선생님, 그리고 손님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용을 합니다. 평소에는 친근하게 이야기하는 상대방에게도 회의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때는 경어를 사용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일본어 경어의 동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경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를 존경을 포함한 형태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미마스 봅니다는 ご覧になります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겸양어입니다. 자신의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를 낮춰서 말하는 것이죠. 이 과의 택시 운전기사는 알겠습니다. わかりました. 대신에 かしこまりました.를 사용했는데요. 자신이 알았다는 행위를 낮춰서 손님에게 존경의 뜻을 나타낸 것이죠. 이 경어 사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회화에서는 동사의 마스형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오늘은 몸이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성어 의태어입니다. 후라후라 후라후라 는 피곤하거나 열이 나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확실한 생각이나 목적이 없이 행동하는 모습도 나타냅니다. 여러 의미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표현을 또 한 가지 소개하죠. 크라크라 크라크라 는 가벼운 현기증이 나는 모습인데요. 머리가 쿠라쿠라하다, 어질어질하다와 같이 사용을 합니다.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후라후라와 쿠라쿠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일본 택시는 자동문이 달려있네. 문은 운전기사가 열고 닫아줬어. 직접 문을 열면 주의를 받으니 조심해야겠어. 네, 제38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かしこまりました. 알겠습니다. 였습니다. 안나가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진찰받는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